천봉 팔랑구암자 유점사법당비 칠성단 토두무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 달라고 석달여를 놓음에 잘 굽은 길로 골무감 소몰아가는 저목동 안가 하물다랑 마라 나도 엊그제 청둔님 우리며라고 일구월 심에 친 서름 이래 진정 깊은 하늘 불길이 바위 없어 나는 은혜 간자 고소할 곳 바위 없어 힘없이 거닐 적에 충청에 걸린 나를 방심에 잠겨 있고 너울 대는 눈빛 파도 나 밝은 조용 한밤 흘러 이로 비회할지 때마침 우추르다 깃뚜라미 슬픈 울음 남의 관장 다 썩이고 사풍에 놀란 홍안 짝을 불러 슬피 우리 Body.